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다섯 돌 중앙추모 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주체의 태양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소령이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새에 즈음하여 온 나라 강산에 불세출의 전설적 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담없는 경모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드시고 불면보리의 초강도 강행군으로 김일성 조선의 무궁 번영과 혁명협의 계속 만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만고졸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천만군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십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태양의 모습은 주체조선의 불패성의 상징으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호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인류 자주협 실현의 불멸의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지난 5년간 위대한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도리에 철통같이 뭉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로 질풍노도쳐 전진하며 조국 번영의 새 시대 최후 승리의 대로를 확신성 있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다섯 돌 중앙추모 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추모대회장인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은 가장 숭모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으며 깃발계 양대들에는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소령이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이 추모대회장 정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양옆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군기들이 세워지고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종은 동지를 수만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영도 따라 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모두 다 당제 7차 대회 결정관 초례를 하는 구호판들이 추모대회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모대회에는 평양시 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 내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일꾼들, 연거자, 접견자, 공로자들, 혁명열사 유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다섯 돌새 즈음하여 조국에 온 제1본 조선인 추모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추모대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모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참가했습니다. 추모대회 참가자들은 혁명생애의 전기간 자신을 촛불처럼 불태우시며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인길을 헤치시어 우리민이 대대손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강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추모대회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애 동지가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리명수 동지, 박용식 동지, 양형섭 동지, 리수용 동지, 김평애 동지, 리만곤 동지, 오수용 동지, 곽범기 동지, 김용철 동지, 김원홍 동지, 최부일 동지, 로두철 동지, 리용호 동지, 김숙일 동지, 조연준 동지, 리병철 동지, 노광철 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의 일꾼들, 수령용생엽시련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 청종의 201조 은퇴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형진 제1조선인역사연구소 상임고문, 차상보 제중조선인총연합회 부의장, 연길상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장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 동지가 중앙추모대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 대국의 영상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주악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애 동지가 추모사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청령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에서 전용남 동지가 결의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저태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 몸과 심장을 다 바쳐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조국의 부강 번영,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주체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전설적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독창적인 선군혁명 용도로 인민군대를 당의 용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 단군으로, 무진 막강한 위력을 지닌 백두산혁명 강군으로 옥색이 키워주셨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이 당군 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연도의 전기간 청년중시 청년사당의 정치를 펼치시며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옥색에 키우기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다 바쳐오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인민이 있어 당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가장 숭고한 애민의 뜻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치시며 우리 인민이 수천 년 동안 갈망해오던 강국의 리상을 현실로 펼쳐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연설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업적은 우리 당의 명맥을 이어주는 혈통으로 혁명력을 추동하고 또 밀어주는 투쟁의 기치로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세계가 우르러보는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을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단 노래 조악으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빛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충정의 분출인 양 장중한 포성이 태양성지의 하늘가에 미아리쳐 갔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한생이 오린 혁명의 붉은 길을 진뒤에 날리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투리에 일심 단결하여 주청령협의 최후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회주의 조선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만방에 빛을 뿌릴 것입니다.